한마디를 정의둘 비리타니아 리데라스티 시아스티 선군 피사 포하텔 인트로니 디아틸 아히라 마카라탄 두시로 일라 안나 주무리아타나 따다와라토 와타라 사카트 다울라탄 샤오비에탄 하키키야 타타 리아이티 자이만을 아디마니 김일성와 김정일 왈마르샤릴 무하타람 김정훈 와달릭 변환 와타누 샤빌 하키키